네, 저품격 서민 축구 방송 축구 한주의 캐스터 장선호 박관식입니다. 네, 저희가 몇 주 만이죠? 2주 만인가요? 네, 2주. 2주 맞나요? 맞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뭐 항상 이랬으니까요. 이제 익숙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양아치짓 하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는 걸. 누군가 알겠죠. 지난주도 저였나요? 지난주에 내가 네 시험 기간이요. 지난주에 시험 기간이었나요? 지난주는 시험 기간이었고 그 전주는 뭐였지? 그 전주 안 했나요? 그 전주 했나요? 그러니까 바로 지난주 얘기하는 거고. 네. 바로 그 지지난주가 네 시험 기간 때문이었고요. 그 다음 주가 내가 너에게 주제를 생각하라 했더니 잠수를 탔죠. 아, 그랬나요? 네. 그랬나요? 아, 주제를 던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 주제를 던졌는데 당연히 아침인가에 던졌죠. 아, 그런가요? 녹음 한 4시간 앞두고? 아. 네, 그랬죠.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고서는 아. 글을 쓴다고. 글을 썼죠, 하나. 설레발을 치더니, 네. 글을 썼죠, 하나. 네, 알겠습니다. 글 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존경스럽습니다. 아니 무슨 사진을 막 넣는다고 하더니 사진인데 너무 넣으면 이미 글도 긴데. 아니 그 아 이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네. 어쨌든 네 여러분 저희가 2주 만에 돌아와서 아 참 글 얘기 한 번 더 하면 댓글 봤어요? 아 봤죠. 아, 눈 아프다고. 네. 그쵸. 예 그 글이 긴 거랑 내 제가 얘기했잖아요. 글이 긴 거랑 사진이 많은 거랑 다르다. 스크롤 크기는 상관이 없는데 글이 많은 것과 사진이 많은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따가 얘기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일단 지난주에 쉰 것은 죄송해다 뭐 큰 경기가 일단 없었죠? 빨리 대국민 담화를 아, 경기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있긴 있었지. 없진 않았지. 그랬나요? 그러니까 네가 리뷰를 남겼지. 그러니까 네가 리뷰를 남겼지요. 아 이번 주 주말에 경기가 없었죠? 주말에 네. 경기가 없고 주말 경기가 없었고 어제 그저께 이제 경기가 있었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거고. 네 그러합니다. 네 여러분 대국민 사과 대국민까지는 아니고 네 아, 대독자 대구독자 네 대구독자 대팬 여러분들께 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한 매번 올리는 것 같은데 네 죄송하고요. 네 반성하도록 하려 하는데 계속 바쁘네요. 네. 뭐 하느라 바쁜 거야 도대체? OT 준비하죠. 오늘도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어제도 다녀왔고요. 분명히 1월 초가 되면은 널널하다고 들은 것 같긴 한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진행하다 보니 그러지 않네요. 아직 12월 말이니까 아직까지는 틀린 건 아니지만 근데, 과연 다음 주가 돼서 또 네. 근데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OT 장소 계약서 쓰는 순간 시작이라고 해서 아직 계약서 작성도 안 했는데 계약서 작성을 최대한 미룰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럼. 내일입니다. 아 내일? 내일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일단 주말 동안은 경기가 없어서 다음 주 방송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했는데 보니까 이제 박싱데이라 평일에 경기가 몰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저희가 경기를 몇 경기 준비해봤는데 준비할 것도 없고 그냥 일단 저희가 관심이 있어 본 경기죠. 네 그렇죠. 일단 저희가 EPL 쪽에서는 첼시와 그리고 본머스 경기 그 경기를 준비해봤는데 이유는 뭐 딱히 큰 경기가 없었습니다. 아, 뭐 큰 경기가 없었다 흥미로운 경기가 조금 있었는데 어떤 경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메뉴 순더랜드도 조금 궁금했고 미키타리안 복귀전이니까 그리고 맨시티의 맨시티 헐시티 경기도 살짝 궁금하긴 했는데. 그리고 어제 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그쵸. 리버풀 스토크 시티도 제가 전반전 보다가 잤는데 그 경기 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거 의도치 않게 원래 알고는 있었지만 의도치 않게 깨가지고 12시에 깨가지고 봤는데 별로 전반전 아니 재밌었어요. 저는 재밌었어요. 스토크 시티가 첼시 따라하다가 가랑이 찢어진 아 그런 경기인가요? 3백 네. 들고 나왔나요? 3-4-3 똑같이 들고 나왔는데 아 다음 경기 대비해서 한번 따라해봤네. 네 그랬는데 뭐 아무튼 리버풀이 4-1로 찢었고요. 가랑이 찢었고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재밌는 경기는 많았는데 그래도 지금 EPL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팀이죠. 빅이슈는 첼시의 12연승 달성을 하느냐가 문제였는데 달성을 했죠. 했죠. 네 일단 저희가 이번 주 준비한 거는 방금 조금 얘기했던 1부의 EPL 첼시 본머스 얘기를 할 거였고요. 일단 그리고 독일이랑 스페인은 이 박싱데이가 따로 없습니다. 저희가 살펴보신 지난 방송에 가면 얘기를 했을 건데 박싱데이가 따로 없어서 경기가 일단 지금 분데스리가는 전반기 끝내고 휴식기에 들어갔고요. 한 달 정도 휴식기가 있어요. 그쵸?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는 분데스리가는 휴식기간에 들어갔고 네. 그리고 스페인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지난주에 경기가 없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쉬고요. 그쵸. 그리고 1월 초반부터 다시 경기 시작합니다. 1월 초중순부터 이제 그 코파델레이까지 껴서 좀 빡빡한 경기 일정이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많은 경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부에서는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전반기 가장 큰 이슈였던 라이프치히와 분데스리가의 전통적인 강호인 미넨이 만난 최종전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번 전반기 내내 돌풍을 일으켰던 팀에 대해서 조금은 짚어 넘어갈 거고요. 네. 라리가는 저희가 봤을 때는 큰 이슈가 없었던 거 이슈라기 없진 않았지만 이게 크게 짚고 넘어갈 게 없다 생각해서 일단 넘어가고 그리고 시기가 조금 지났긴 했지만 바르셀로나랑 그 어디랑 했었지? 그 바르셀로나랑 오수사네요? 아니 에스파뇰? 그 카탈루냐 더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비겼던 경기였는데 비겼던 경기였는데 1대1로 비겼던 경기였는데 그 경기 같은 경우는 레알 마드리드 말고 뭐 아무튼 그 경기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가 점유율까지 내주면서 뭐 이것저것 얘기가 많았지만 뭐 시기가 좀 많이 지나서 넘기기로 하고요. 그리고 3부에는 그렇게 장선 오케스터가 밀던 제가 좀 밀고 나오는 주제인데 지금 최근에 저희가 방송을 안 한 동안 클럽 월드컵이 일본에서 개최가 됐었는데 거기서 이제 사상 초유죠. 그 축구계에선 가장 처음으로 그 피파 주간 대회에서 비디오 판독이라는 시스템이 도입이 됐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네. 제가 박한시 캐스터에게 지속적으로 2주 동안 이 주제를 밀고 들이밀면서 드디어 이 공간을 따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총 3가지 이야기로 이번 축구 한 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1부로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첼시가 이번 이틀 전까지만 해도 그 리그의 11연승을 달리면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본머스라는 조금은 첼시에 비하면 약한 팀을 만나서 박싱데이 첫 스케줄 3대0으로 승리하고 왔습니다. 이 경기 일단 전반전은 보셨다는데 전반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반전도 본머스가 굉장히 잘 준비하긴 했어요. 그쵸. 일단은 경기 시작하기 전부터 조금 이제 얘기하자면은 디에고 코스타랑 그리고 캉테가 경고 옐로 트러블 때문에 출전을 하지 못했죠.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첼시에서 걱정됐던 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디에고 코스타 같은 경우는 워낙에 디에고 코스타가 빠져도 다른 공격진 같은 경우가 뭐 아자르나 페드로 뭐 윌리안도 교체 투입할 때마다 흔들어주는 역할 잘 해줬고 해서 큰 걱정이 안 됐는데 캉테 중원의 사령탑이 없는 게 좀 문제가 됐을 수 있죠. 캉테 같은 경우가 밖에서 뭐 이상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캉테 같은 경우가 첼시 중원에서 많이 뛰고 그리고 뭐 그런 역할이었는데 이제 교체로 들어올 수 있는 게 파브레가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지난번 경기 이제 마티치가 부상당했을 때는 마티치가 물론 이제 3-4-3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는 조금 활동량이 늘어나긴 했지만 마티치가 빠지고 캉테가 있는 상태에서 마티치가 빠지고 그 자리에 파브레가스가 들어간 거라서 그렇게 큰 걱정은 안 됐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죠. 그렇죠. 캉테가 빠지고 파브레가스가 들어가면은 중원에 파브레가스와 마티치가 얼마나 캉테가 있을 때보다의 있을 때만큼의 활동량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렇죠. 팬들이 제일 걱정했던 건 작년에 같은 모습이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걱정을 했겠죠. 그게 조금 걱정이 됐는데 마티치 같은 경우가 엄청 뛰더라고요. 작년하고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네, 전반전 같은 경우는 마티치가 엄청 뛰었고 그리고 뭐 중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중원이란다 공격은 공격진. 네, 공격진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앞서 말했듯이 아자르라든가 페드로 그리고 저기 누구야 윌리안이 셋이서 뭐 알아서 잘 해주더라고요. 특히 페드로 아자르. 그렇죠. 페드로 아자르는 계속 경기를 뛰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윌리안보다는 확실히 움직임이 그 원래 잘하는 선수긴 했고. 그렇죠. 어, 두 선수가 워낙에 빠르고 공간을 잘 만들어내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아자르 라보나킥 슈팅. 아 어마어마한. 말이 안. 그걸 또 막았어. 골 찍고 키퍼가 그걸 또 막았어. 그것도 그 얘기하면 또 미키타리안 얘기도 해줘야 돼. 전갈킥도 얘기해줘야 돼. 그건 없어야 됐으니까. 그런가. 왜 업사이드 따윈 하고는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는 거예요? 아무튼 네. 아, 그래도 도르트문트 때 미키타리안 좋아. 아무튼 아자르의 클래스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슈팅이었고. 그쵸. 페드로 골 장면도 확실히 그 장면 같은 경우 페드로 가마차기 진짜 제대로 쐈어요. 어 페드로가 가마차는데 이번 시즌 들어서 가마차. 어 이번 시즌 진짜 제대로인 것 같아요. 어, 가마차는데 킥 감각이 확실히 올라왔고. 약간 그리고 작년 시즌 윌리안이 킥을 윌리안이 그런 킥을 많이 쳤잖아요. 엄청 킥력이 작년 시즌 올라와서 골을 많이 넣었었는데 이번 시즌 약간 페드로가 그런 모습을 이어받은 느낌이랄까. 페드로가 그리고 그거 같은 경우 그 장면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뭐냐. 아 퍼스트 터치. 퍼스트 터치 같은 경우가 좀 힘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반박자도 아니고 그 정도면 한 박자 빠른 슛이었는데 딱 그 할 수 있는 터치만 딱 그 잡고 벌려놓고 슈팅까지 요 세 개 하는데 어 그 장면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확실히 그거 보고서 올라왔다. 저희 페드로는 올라왔다. 역시 뭐가 없으니까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야. 일단 그리고 약간 팬들이 의아했을 건 약간 코스타가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스트라이커인 바츄아이를 넣지 않을까란 그런 팬들이 많았을 텐데 대부분은 바츄아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근데 그걸 깨고 콩테 감독이 일단 제가 이번 시즌 첼시 경기 봤을 때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로톱을 들고 나온 게 콩테 감독으로선 아무래도 그동안 코스타가 버티고 있었던. 네, 계속 있었으니까. 어 처음으로 아자르 제로톱을 들고 경기에 임해서 일단 공격진 아자르 페드로 윌리안 아까 박한식께서 얘기했듯이 그 세 명이 나와서 앞에서 발빠르게 공간을 많이 휘집어 놨는데 일단 본머스가 경기를 정말 잘 준비했다는 걸 전반전에 많이 보여줬던 게 점유율 면에서 절대 밀리지 않고요. 딱 50대 50으로 50. 전반전이 끝났고요. 어 일단 수비적인 면도 전반전은 어떻게 보면 경기 초반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초반 보니까 집중력들이 어마무지했기 때문에 한 골로 첼시를 막았다는 건 정말 대단했던 수비력인 것 같아요. 본머스가 지금 구단 역사상 최고 순위예요 지금.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조명 받고 있는 게 에디 하우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난 챔피언십 리그에 있을 때부터 영국 언론들이 빨아대던 감독이거든요. 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에디 하우가 일단 잉글랜드 출신인데 잉글랜드 출신이 이런 전술을 펼친 감독이 없었으니까. 왜냐면은 잉글랜드 사람들은 다 사사이 기반의 뻥축구. 그쵸. 예. 그거밖에 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라 그 좀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듯이 1966년 월드컵 이후로 어 그 키게누너 씨의 광신도들이 된 잉글랜드인들이라 그래서 그 이런 일화도 있거든요. 그 주루 있죠. 그쵸. 주루가 지금 독일에 함부르크에 있죠. 함부르크에 있는데 함부르크가 한번 3백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주루가 3백으로 전환을 하면서 되게 어이없는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어 저 그거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루가 이제 인터뷰를 하기를 아 3백을 EPL에서는 3백을 배워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감독이 아니 3백은 수비수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알고 있고 숙지해야 하는 전술인데 그걸 모를 줄은 몰랐다. 그런 기본도 안 돼 있을 줄 몰랐다. EPL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약간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하면서 잉글랜드인들의 이제 의도치 않은 비판. 뭐 그 이후로 뭐 잉글랜드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아무튼 그러면서 잉글랜드의 그 4포백 기반으로 한 키겐러시 예, 그게 뭐랄까 팽배하고 있었는데 에디 하우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차세대 잉글랜드 감독은 에디 하우다. 뭐 저기 뭐야 이렇게 레브 잉글랜드의 레브를 만들어보자 뭐 이런 뭐 물론 레브랑 같은 테크는 아니다만 아무튼 그런 언론들이 이제 막 속출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본머스가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리버풀을 이제 역전승 4-3으로 역전했던 경기가 있었죠. 그 경기 보면은 확실히 에디 하우가 잘하긴 잘해요. 그 경기는 전반과 후반을 아예 다른 팀을 만들어놨죠. 네. 그 경기는 진짜 명경기입니다. 네. 그 경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본머스 창단 이래 최고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기록에 남을 경기예요. 그건 EPL 역사상의 남을 경기로도 충분히 꼽을 만한 정도인데 정말 그 경기는 본머스는 확실히 정말 지금 전술상으로든 분위기상으로든 팀 자체가 좋은 게 느껴지는 게 후반기라기보단 지금 전반기에 후반쯤에 들어와서부터 경기력이 확실히 올라왔다는 거를 매 경기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근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첼시한테 박한준 해설은 후반을 안 봤지만 후반전에 조금 잘 버티다가 이제 후반전에 와서 한 번씩 이렇게 무너졌던 게 결국 3-0이라는 결과를 그 패배의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근데 본머스 입장에서는 확실히 첼시라는 큰 적을 만나서 이기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리버풀보다 리버풀도 강팀이긴 하지만 리버풀은 확실히 이전보다 전력 누수가 많은 상태였고 첼시 입장에서는 뭐 전력이 누수가 됐다 하지만 기존에 버티고 있는 선수들이 그만큼 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제로톱 얘기를 좀 하자면 아자르 제로톱이 확실하게 이제 콩테 감독한테는 새로운 전술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게 이 세 명의 발빠른 선수가 앞에서 흔들어주는 건 어느 팀이 만나도 정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거든요. 그 아자르 선수가 제로톱으로 나왔다는 건 정말 종횡무진에서 좌우 중앙 이렇게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소리이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정각기도 그런 상황에서 나왔던 것 같고 정말 콩테 감독으로서는 이제 행복한 고민에 빠질 것 같아요. 이제 코스타 선수가 어느 순간 다시 버러울 그 지난 몇 시즌 동안 첼시에서 보여줬던 잘못됐던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이제 바슈아이가 아닌 제로톱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전술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제로톱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아자르 혼자만의 이제 힘은 아니죠. 예. 네, 일단은 페드로 윌리안하고 이제 제로톱이란 게 결국 그 빠진 자리를 누군가는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선발 라인업은 아자르 제로톱이라고 나왔지만 페드로가 중앙에 있는 경우가 더 많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페드로가 골도 그런 이제 그 중앙에서 만들 수 있었던 거고 물론 코너킥 상황에서 일어나긴 했지만 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고 뭐 코스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시즌은 제가 봤을 때 버로 안 탑니다. 이번 시즌 안 탈 것 같아요. 네, 이번 시즌은 코스타는 버로를 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전에는 이제 경기가 안 풀리면 멘탈이 흔들리는 선수가 코스타였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이번 시즌 보면은 그 지금 옐로우 트러블 5장이 걸렸잖아요. 그 옐로우 카드 4장이 3-4-3이 도입이 되기 전에 다 받은 거고 그 이후로 11경기 동안 옐로우 카드 1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7경기 동안 카드 4장을 받고 11경기 동안 한 장을 받았다는 건데 결국 만약에 콩테 감독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경기가 잘 풀린다면은 코스타는 절대 멘탈이 무너지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봤을 때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코스타가 살이 좀 많이 쪘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확실히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나왔기 때문에 몸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재계약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받을 거라는 이제 행복감에 젖어서 또 계약하고 나서 갑자기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끝났다. 끝났다. 근데 난 이제 안 해도 돼. 근데 그럴 거면은 프로가 될 수 없었겠죠. 만약 그런 선수 그런 선수였다면은 오스카가 되지 않았을까. 네. 상하이로 중국으로. 중국에 또 누구 하나 이적설 떠가지고 내가 얘도 이적해? 했는데 뭐 아무튼 테베즈 갔고 테베즈였나 보다 테베즈 그렇게 안 간다더니 향수병은 돈으로 이길 수 있다. 네. 메시보다 9배? 9배인가? 더 많다는데 제가 뭐 돈 액수에 관해서는 잘 기억을 못해서 써놓질 않았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코스타 같은 경우는 버로우를 탈 것 같지 않고 그런 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방송이 들어가기 전에 얘기했던 거지만 바추아이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콘테 감독이 언젠가는 한번 쓸것 같아요. 계속 제로 터브를 돌린다기에는 콘테 감독 스타일상 안 맞죠. 물론 콘테 감독이 유연한 전술가긴 하지만 콘테 감독이 여태까지 저는 콘테 감독이 제로톱을 썼던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콘테가 제가 이탈리아 시절부터 봤을 때는 확실히 처음 봅니다. 콘테가 제로톱 쓴 것 자체를 처음 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결국 바추아이를 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추아이가 적응이 되기 전에 그렇게 교체로 나와서 계속 골을 터뜨려주고 했는데 적응이 안 됐는데 그 정도면 적응하면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괴물이 되려나.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아까 바추아이 얘기도 했는데 이 선수한테 기회를 초반부엔 참 많이 줬죠. 초반부에 3백을 쓰기 전에는 참 많이 줬는데 3백에 도입을 하고 나서부터는 코스타가 이제 날라다니기 시작하니까 너무 날라다니다 보니 빼질 못하죠. 이거 빼면은 욕먹는데 그리고 그렇다고 뭐 경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경기가 그 대량 대전이었다면 후반부에 교체라도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항상 경기가 보면 좀 사다리 탔거든요. 네. 시소 탔죠. 한 1대0 항상 1대0 아니면 이제 겨우 2대0 이렇게 이겼으니까 뭐 바츠의 선수를 넣을 만한 틈이 없긴 했는데 그래도 그 선수에게 좀 더 기회를 준다면 그래도 코스타에게 또 약간은 쉴 수 있는 그런 안 그러다 피로구조로면 또 제가 봤을 때 바츠아이는 확실히 처음 나왔을 때 드록바의 기운이 어느 정도 보이긴 합니다. 네. 키 큰 드록바 키 크고 머리 레게한 그거 못 감는다고 하던데 칫솔로 닦아야 돼요. 그 귀찮아서 어떻게 하고 다녀. 어쨌든 네. 이제 다음으로 좀 전술의 변화였다고 치면 캉테 선수도 경고 누적으로 못 나왔는데 세스크 파브레스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캉테 같이 이게 활동량이 많았던 점은 어차피 마티치가 커버를 해줬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오히려 마티치가 했던 역할을 조금은 파브레가스가 맡아서 한 게 아닌가라고 느껴집니다. 그렇죠? 뭐 그렇죠. 그리고 파브레가스 선수는 워낙에 볼 주기가 좋고 뒤에서 볼 배급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앞에 있던 그 세 선수한테는 더 입맛에 맞는 패스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그 시작하고서 얼마 안 돼서 한 10분 정도 지나서 한번 페드로랑 딱 눈만 마주치고 올렸던 그 뒷공간 패스가 있었는데 그쵸. 그런 거 보면 확실히 파브레가스가 아직은 살아 있어요. 뭐 아직은이라고 하면 살아 있죠. 그냥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그 전술상 어쩔 수 없이 아직 그리고 그러니까 90분 다 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도 같긴 해요. 이제 나이가 교체로 있고. 해서 나갔나요? 아니요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습니까? 근데 이번 경기는 일단 흐름 자체가 이미 첼시가 왜냐면 제가 지금 얘기 드리면 후반 초반 시작하자마자 아자르 선수가 박스에서 PK를 혼자 만들고 이제 득점을 하면서부터 2대0이 되고 나서부터 약간 여유로이 진행을 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파브레가스 선수를 굳이 이렇게 교체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체를 안 한 것 같고 파브레가스 선수가 오랜만에 90분 경기를 뛰긴 했는데 과연 앞으로 몇 경기나 더 선발로 나와서 90분을 뛸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입니다. 뭐 이제 곧 있으면 1월 이적시장이 열리잖아요. 그쵸. 1월 1일 시작으로 이제 이적시장 개막을 하는데 지금 첼시랑 링크된 게 비달, 그쵸. 나인골란 뭐 이런 나인골란은 제가 알기로 12월 초반인가요? 재계약서를 쓴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랬나요? 예 그렇군요. 뭐 아무튼 뭐 이런 빡투박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이 뛰는 많이 뛰고 쓰러질 수 있는 한마디로 지금 캉테의 대체자를 찾고 있는 캉테의 약간 후보군을 찾고 있죠. 예, 그런 찾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파브레가스가 체력적인 부담도 그렇게 막 크게 느끼진 않고 오히려 주전 경쟁을 더 치열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파브레가스가 이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적설이 있긴 있죠. 하죠. 계속 어디랑 링크가 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구단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 파브레가스는 첼시 있을 것 같고 이번 시즌까지는 있어야죠. 몇 시즌 안 있었는데 제가 다음 시즌까지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우승을 해야지. 네,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시즌 같은 경우는 챔스를 나가고 뭐 하면은 경기 수가 많아지니까 콘테가 분명히 이럴 거란 말이야. 너 내 전략 속에 너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남겨놓을 거란 말이야. 약간 FM식인데? 네. 그러고 이제 다음 시즌이 지나고 그 다음 시즌이 약간 좀 위기가 되겠죠. 뭐 어쨌든 아직 이적 시장이 개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방되고 나면 무수한 썰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또 이제 이적 시장이 되고 나면 저희도 바쁘겠죠. 저희도 그 이적 썰들을 보면서. 약간 번외로 얘기하면 손흥민 선수가 지금 두 구단이랑 연관이 돼 있습니다. 파리랑. 파리랑 볼프스부르크. 볼프스부르크. 그러니까 드락슬러가 나가면서부터 네.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좀 열심히 발을 뛰고 있다는데. 그러면은 파리 같은 경우는 드락슬러 데려갔으면은 따로 뭐 그렇게 딱히 손흥민을 원하진 않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저는 그래도 손흥민이 EPL에 남았으면. 저도 손흥민 지금 포체티노가 그런 인터뷰를 했죠. 이번 이적 시장에서 큰 영입은 없을 거다. 지금 선수들이 만족을 한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는데. 그거보다 볼프스부르크가 지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좋죠.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위. 그러니까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드락슬러가 이제 멘탈에 문제가 있는 선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막 나가고 싶다 나가고 싶다 노래를 부르는. 지난 시즌부터 나가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 부르다가 왜 데려놨나 왜 남겨놨나 모르겠어. 뭔가 볼프스부르크 그 뭐지 볼프스부르크 팬들도 그런 드락슬러 그렇게 좋아하는 예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 좋아하지 한참 잘할 때는 네. 좋아했겠죠. 근데 이번 시즌은 뭐 드락슬러 보고 뭐고 다 지금 팀이 거의 와해되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그러고 뭐 파리 이제 헤세가 영입 실패를 하다 보니까 헤세 바로 임대 보냈죠. 갔나요? 어디 갔죠? 임대 스페인으로 갔더라고요. 그 고향 팀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어디였나. 라스팔마스인가 무슨. 아니야 팔마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 하여튼 다섯 글자였던 것 같은데 레알베티스인가 하여튼 어디 그쪽 비슷하게 갔던 것 같은데. 네네. 뭐 아무튼 헤세가 이번 시즌 거액을 주면서 여행을 했더니만 호텔에서 아주 호화스럽게 놀면서 프랑스어 공부는 안 하고 그러면서 부산전 트러블이 있었대요. 그래갖고 바로 임대 보내버렸습니다. 다시 스페인으로. 그렇군요. 뭐 아무튼 얘기 다시 돌아오면은 첼시 뭐 첼시는 그리고 쓰리백의 후보군으로 이제 반다이크 얘기가 되고 있어요. 반다이크 얘기가 되고 있죠. 네, 반다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일 이제 물론 주마도 돌아올 거고. 근데 이제 케일과 테리가 나이가 테리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히 네 경기에 나오긴 힘들 것 같고. 에서 오퍼가 오고 있긴 한데. 저는 솔직히 테리 중국 안 가고 그냥 첼시에서 은퇴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램파드 꼬이 날까봐. 저기 미국 한번 갔다 다시 올 수도 있어서. 아 뭐 램파드 은퇴했으니까. 그렇죠. 현역 은퇴했으니까 뭐 상관없고. 그 아무튼 그리고 램파드 같은 경우는 맨시티를 먼저 갔지. 그러니까 일단 뉴욕을 간다 했는데 뉴욕이 그쪽 구단이니까 이렇게 선회를 시즌 준비하러 일단 그렇게 약간 있던 거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덜 푸른 심장. 아니 맨시티 그러니까 맨시티에서 이제 첼시전에 나와서 골을 넣고 그렇죠. 네 저희에게 아픔을 남겼었던 마음에 빗을 꽂았죠. 저는 그래도 램파드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그럼 뉴욕 가서 또 잘해줬잖아요. 그렇죠. 네, 혼자 캐리하던 게 램파드인데 비아랑 둘이 10 캐리했죠. 네. 그럼 램파드 클라스. 네. 어쨌든 일단 지금 수비진 얘기하면 지금은 현재 케이 라스필리쿠에타 그리고 다비드 루이스 이렇게 세 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주마가 훈련은 복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귀한 거를 12월 초반에 기사를 봤는데 아직 경기에는 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원래 복귀가 한 10월 11월 이때였는데 조금 더 길어져서 12월. 물론 지금 세 명이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케일이 언제 또 헷가닥 할지 모르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케일이 안 그래도 테리랑 이제 뽀백 이바노비치 테리 케일 아스필리쿠에타 이렇게 네 명이 나왔을 때 아스필리쿠에타 혼자서 이제 겁나 뛰어댕겼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케일이 또 언제 훗가닥 갈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케일의 그 뒷자리 물론 주마가 있겠지만 주마도 어느 정도 발을 맞춰야 하고 해서 반다이크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우디 역시 셀링 클럽 사우스햄튼에서 하나를 또 건져내고 있죠. 네. 근데 반다이크가 아마 제가 알기로 몸값이 700억 사우스햄튼에서 700억을 부른 걸로 알고 있어요. 720억. 왜냐면 지금 사우스햄튼에서도 반다이크 선수를 내보내면 그만한 대체자가 아직 없기 때문에 쉽게 내주려고는 안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이게 제가 알기로 존 스톤스보다 한 200억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존 스톤스를 보자니 이걸 사야 되나 싶기도 하고. 스톤스는 정말 애매한 영입이 되고 있어요. 아니, 제와스는 올해 실패한 영입 1위 뽑습니다. 존 스톤스. 네. 포그바는 갈수록 살아가고 있고. 포그바는 지금 이브라이모치랑 둘이 동시에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살아나고 있고. 왜냐면은 캐릭 에리라가 잘 받쳐주고 있으니까. 캐릭이 역시 캐릭을 썼어야 돼. 네. 캐릭하고 에리라가 잘 받쳐주니까 앞에서 사는 거죠. 포그바랑 이브라이모치. 역시 무리뉴는 우리는 캐릭을 썼어야 돼. 예, 캐릭 대체자를 어떻게 구할지 참. 캐릭도 몇 시즌 안 남았죠. 생명줄이 몇 주 안 남았습니다. 36살인가 그런데 그것도 만 나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서른 그런데 뭐 아무튼 얼마 남지 않은 생명줄인데 과연 캐릭을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지. 캐릭이 만약에 앵꼬가 나면은 아, 나 자꾸 비방 영어 쓰는데 아무튼 지금 뭐 딱히 준비한 게 없기 때문에 네. 캐릭이 앵꼬가 나면 과연 누구를 때울지. 과연 펠라이니 펠라이니를 내서 펠라이니 지금 이번 시즌 이번 이적 시장에 개방이 되면 에버튼에서 누구였죠? 그 슈나이덜린이랑 이렇게 네덜란드에서 건너네 누구지? 7번? 멤피스 데파이를 둘이 동시에 데려간다는데 댓글에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공짜로 줄 테니까 펠라이니까지 데려가라고. 좋은 딜이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럼 거래한다고. 나 같으면 데파이보다는 펠라이니를 먼저 팔겠어. 니들이 던진 똥 다시 가져가라고 이런 식의 댓글이 있더라고요. 네. 괜찮은 딜인 것 같아. 근데 또 에버튼가 또 살아나면 진짜 이제 배 아픈 거지. 아 근데 딱 펠라이니 같은 경우는 중하위권 팀에서 딱 살아날 만한 뭐라 해야 되지? 스탯을 갖고 있잖아요. 보면은 몸으로 드리밀고 깡패같이 그냥 드리밀면서 그러면 딱 적인데 크리스탈 필 아 맞다 참 마크유즈 저희 견제당했지? 앨런 파듀. 파듀 참 파듀 마크유즈는 참 적이지. 썬더랜드 스토크 나 왜 이러죠? 네. 그 썬더랜드는 지금 모에스. 아 맞아 모에스 어쨌든 지금 맞아 그 얘기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크리스탈 팰리스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빅샘으로. 저는 그게 이청용한테 딱히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이번에 네. 명단 제외였습니다. 네 저는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명단 제외되고 이겼죠? 2-0으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잉글랜드인 감독들은 킥앤러쉬 그러면은 이청용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번에 익두가 올린 웹툰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 빅샘 딱 바뀌고 다시 웹툰에 올라왔는데 이청용이 그러더라고. 이청용인가? 아니다. 하여튼 그 이청용 얘기도 나오면서 그 전술 얘기가 나오는데 이청용인가 누가 감독님은 뻥충구를 추구하지 않냐 이러니까 난 아니다. 난 킥앤러쉬를 추구한다. 똑같은 말인데, 미친. 똑같은 말인데. 미친. 아무튼 그래 뭐 딱 기사에서 그 얘기를 쓰긴 하더라고요. 과연 이청용의 입지는 하면서 쓰더라고요. 그쵸. 저는 이적을 추천합니다. 1월달에 이적을 하는 게 저는 스토크 시티로 가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스토크로 가도 자리가 없어요 지금. 아펠라이가 복귀하는 네, 상황이라. 딱 그 플레이 스타일의 스토크 시티가 딱 괜찮은데. 아 앞에 빈겐 세워놓고. 괜찮죠 그 정도면. 근데 옛날 볼튼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가 저는 솔직히 의문이에요. 이청용 선수도 이제 나이가 20대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고. 20대 후반이면 그래도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닌데. 근데 이제 하도 큰 부상을 중간에 당했다가 돌아온 선수이기 때문에. 태클한 애가 누구였지? 갑자기 까먹었네. 모르겠어? 이름도 기억 안 나. 그 이름 되게 유명할 텐데. 개새끼로 유명해. 어쨌든 아무튼 우리의 주모 한 명을 보내버렸죠. 네. 근데 그래도 한국 대표팀 오면은 에이스가 이청용이니. 아쉬운 한국 대표. 진짜 한국 대표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그 풋볼리스트에서 페이스북 이제 라이브를 열면서 슈틀리케 경질해야 되나 그거를 이제 좋아요로 봤던데. 아 그래요? 네. 전 경질해야 된다로 한 표. 화나요로 이제 답변을 해줬습니다. 슈틀리케는 제가 봐도 저는 아마 이번에 10월 그 경기 진행하면서 방송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경질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그냥 뭐 슈틀리케가 경질이 돼도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기술위원장이랑 이런 게 다 똑같으니까 그대로다. 니들부터 나가라. 윗대가리부터 잘라야지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위부터 잘라야 다 밑에가 바뀐다. 아 그것보다도 일단 저는 슈틀리테 감독이 조금 이제 너무 중동 쪽 선수들을 그리고 중국 쪽 선수들을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K리그에 더 좋은 선수들 많은데. 뭐 그거는 뭐 그때도 한번 얘기했었죠. 네. 몇 부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얘기 중국 중동 뭐 이런 쪽 선수들 K리그는 도대체 왜 보러 다니는 거냐. 그쵸.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얘기를 한번 했었고, 그리고 이청용 앨런 파듀 감독 이제 경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난 건데, 스완지 시티 블레들리 감독도 오늘 경질 당했습니다. 아, 경질 당했습니까? 네, 오늘 경질 당했고. 아, 와서 얼마 안 돼서 바로 경질이 되어버렸네. 11경기인가 뛰고 경질 당했죠. 아, 블레들리 감독 그래도 꽤 유명한데. 아들 때문에, 그러니까 좀 유명한 게 자신감을 보여가지고 나는 펩급이다. 펩급이 아니라 펩급이 되고는 돌아갔죠. 네. 아무튼 그래서 누가 또 감독이 될지, 스완지 시티 같은 경우는 살아날 기미가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딱 이번 시즌 이제 강등될 팀 보면 수완진이 딱 확정이죠. 기성용은 빨리 탈출하시길, 기성용 선수는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성용도 그냥 챔피언십 오퍼가 가서. 분명히 중국에서 왔다는 거는 다른 데서도 분명히 오퍼가 올 만한 실력이라는 건데, 아무튼 빨리 이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희가 EPL 얘기는 한 이 정도만 해볼까요? 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네, 저는. EPL 이제 오늘도 경기가 있었죠. 오늘도 경기가 있죠? 오늘이 그 토트넘이랑 사우스햄튼, 예, 맞죠. 사우스햄튼 홈에서 토트넘이랑과 이제 새벽 4시 45분에 경기가 있습니다. 보실 분은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거 또 감독 더비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포체티노가 사우스햄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아, 두 전 감독이죠. 전전 감독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재미적인 요소도 있고, 완야마 선수도 사우스햄튼 출신이고, 뭐 어쨌든 좀 지켜볼 요소가 많은데, 사우스햄튼도 지난 경기에 제이로드스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두 골을 몰아치면서 이겼기 때문에 흐름은 나쁘지 않고요. 그렇죠. 이 경기도 약간 손흥민 선수가 약간 선발 출전하기 딱 좋은 경기라고 저는 지금 지켜봐지기 때문에, 나와서 한번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지도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난 경기 아마 선발 출전 안 했죠? 해리 윙크스 나왔었죠? 그 경기에 교체 출전했죠. 그게 교체 출전에서 또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예, 내가 봤을 때는 손흥민 한 3경기 쉽게 해야 돼. 아, 그래야 좀 잘하나?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체력이 풀타임 뛰기에는 간당간당한 것 같습니다. 포체티노가 자꾸 손흥민을 첫 번째로 빼는 것을 봤을 때도 분명히 그런 것 같고, 물론 사람들이 많이 욕을 하지만, 그렇죠. 손흥민보다 더 못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왜 안 빼냐 하는데, 분명히 체력적인 문제가 있죠. 체력적인, 제가 봤을 땐 체력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계속해서 교체로 한 20분 출전하면은 날라다닌단 말이에요, 진짜. 그렇죠. 진짜 교체 20, 항상 교체 나올 때마다 진짜 날라다녀요. 네, 교체하면은 날라다니는 거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따로 전술적인 이유보다는 체력적인 이유로 손흥민을 제일 첫 번째로 빼는 것 같은데, 그 국가대표팀 이제 토트넘을 봤을 때 국가대표팀 라멜라는 지금 부상이니까 제외하고, 국가대표로 갔을 때 제일 장거리 원정을 뛰는 선수 중 한 명이죠. 그쵸. 네, 보면은 그쵸. 아시아 선수가, 아시아나 이쪽의 선수가 저쪽 없어요. 남미팀 주전 11명 중에, 11명 베스트 11 중에 완야마는 아프리카. 완야마도 꽤 멀고. 그렇게 멀, 그러니까 손흥민만큼 멀진 않죠. 손흥민 같은 경우는 한국 들어왔다 중동 갈 때도 있고, 그쵸. 중동으로 바로 넘어갈 때도 있고, 그렇게,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뭐 유럽 대륙 바로 밑이니까 그렇게 멀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인 문제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팀 왔더니 슈틸리케가 저기 소리아 같은 선수 없냐고, 9월을 EPL 이달의 선수 냅두고서는 소리아 같은 선수 없냐고 찡찡대고 있고, 저희 유스부터 잘 키워야 된다고 찡찡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대표팀에서 멘붕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풀타임을 뛸 몸 컨디션은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한 3경기 쉬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엔 해리 윙크스가 너무 약하다. 지금 후보군들이, 후보가 너무 약해서? 뭐 토트넘은 계속 그게 문제죠. 그 더블 스쿼드는 마련해놔야 얘네가 챔스를 나와서도 좀 뭔가 할 텐데 크게 안 되다 보니. 토트넘이 알더바이럴트 부상당했을 때 막 얼마나 흔들려. 알더바이레트 부상당했을 때, 덴벨레 부상당했을 때, 그리고 뭐 최전방에 케인 부상당했을 때. 케인 부상당했을 땐 그래도 좀 선방을 했죠. 근데 이제 그나마 그때는 손흥민이 조금 체력이 남아있을 때였으니까 좀 선방을 했는데, 그 얀센 이제 올려놓고 손흥민 국가대표 갔다 오고 하니까 이제 탈탈 털리면서 챔스 떨어지고 뭐 하면서, 지금 저기 포체티노도 지금 심정이 말이 아니고요. 그렇지만 포치치노 감독이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스쿼드에 충분히 만족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과연 이번 이적 시장 1월 1일에 개방됐을 때 영입이 어떻게 될지가 아니면 방출을 아니면 뭐 선수를 이적을 어떻게 시키는지가 한번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점인 것 같아요. 네. 네. EPL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저희가 2부에 분데스리가 이야기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